네, 오늘은 사무엘상이 아니고요. 제가 요한일서 말씀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17장 가지고 이두 주에 걸쳐서 시리즈로 이렇게 말씀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제가 17장을 그냥 건너뛰고 18장을 하는 것이 조금 흐름에 안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고심을 하다가 요한일서 2장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이렇게 승리를 사실은 거두기 원하는데요. 과연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어떤 그런 영성과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다윗과 같이 정말 약해 보이는 그런 존재이지만, 세상에서 우리보다 정말 강한 사람들, 내가 도저히 대적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런 사람들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으면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은근히 한다라는 것입니다. 회사나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에도 정말 내가 보기엔 이 비즈니스 정말 초라하고 정말 그 시작이 정말 미약하지만 내가 다윗과 같은 믿음만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과 같은 엄청난 승리를 나에게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이 회사는 정말 도저히 살아남을 것 같지 않았지만 정말 대박이 났고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종종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페이스북을 보면 종종 어떤 운동선수에 대한 그런 영상들이,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영상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영상 중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미국 여자 다이빙 선수였던 로라 윌킨슨 선수의 영상이었습니다. 로라 윌킨슨 선수입니다. 2000년에 시드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그런 선수입니다. 이 올림픽 출전하기 직전에 2개월 정도 부상 때문에 이렇게 누워있을 만큼 굉장히 올림픽 출전도 어려웠었던 그런 상황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 이 선수가 결국 올림픽에 출전을 했었고요. 예선과 준결승을 무난히 잘 통과해서 결승까지 갔습니다. 그 당시 10m 플랫 다이빙이 이제 이 선수가 하는 종목이었는데 그 종목에서는 중국 선수들이 아주 강세였다라고 합니다. 그 누구도 중국 선수들을 넘볼 수 없었던 것이죠. 마치 골리앗과 같은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 결승전을 할때총 5번의 시도를 통해 이 진행이 되는데요. 1차, 2차 때까지만 해도 이 선수가 5위 정도에 머물고 있었고, 역시 중국 선수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차 시기서부터 이 거의 최고 점수를 받으면서 5차 시도까지 계속해서 최고 점수를 받으면서 기적적으로 이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다이빙대에서 이 점프를 할 때마다 그 점프하기 직전에 항상 말씀을 외우면서 점프를 했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딱 그거를 외우고 항상 다이빙 그 점프를 하게 됩니다. 정말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이죠. 이렇게 로라 윌킨슨 선수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했고 결국 골리앗과 같은 그 중국 선수들을 물리치고 금메달을 땄다라는 아주 감동적인 놀라운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역전의 비결을 묻는 인터뷰에서 이 선수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이루셨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죠. 정말 감동적인 영상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 영상에 수많은 라이크 버튼이 눌렸었고요. 수많은 공유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일까요? 저는 이 자매님의 신앙은 정말 존중받아야 될 귀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이빙 선수로서 정말 이 자매님은 다이빙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다이빙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다이빙은 다이빙이지 이렇게 나누지 않았고 정말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동행했던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포기했을 법할 만한 그런 어려운 난관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극복했고 정말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저는 이런 믿음과 태도, 그런 자세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대단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삶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우리 모두가 갖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이 자매님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인 선수를 이기고 금메달을 딴 것이고 바로 이런 것이 신앙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승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도 말씀을 붙들면 이렇게 세상 속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것을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것. 저는 여기에 있어서 만큼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이유가 단순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소위 맞짱을 떠서 그들을 힘으로 이기고 우리가 그들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보이고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것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강하심을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보여야만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일까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이기는 것, 그들보다 뛰어나게 되는 것으로만 생각하게 됐을 때 거기에는 상당한 오해가 생겨날 수 있고 잘못된 믿음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과 정말 맞짱을 떠서 그분의 강함을 나타내는 식으로 이기신 것일까요?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기대하던 승리는 바로 이러한 승리였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힘으로 지배하는 그런 승리를 기대했던 것이죠. 골리앗과 같은 그 로마를, 그 강력한 로마를 다윗의 자손 예수가 강력한 메시아로서 심판을 하고 지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르고 있었던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승리를 기대했고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처음으로 내가 메시아로서 할 일은 고난을 받는 것이고 죽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게 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라고 합니다. 혼을 냈다라는 것이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정말 성령 충만한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그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꾸짖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메시아가 죽을 수 있습니까? 그게 말이나 됩니까? 메시아라면 로마를 정복하고 지배하셔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나약한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렇게 꾸짖자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대답하셨냐?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오히려 더 호되게 꾸짖었던 장면을 여러분 모두가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거나 지배하는 식으로 승리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을 이기기는커녕 어떻게 되셨죠? 온갖 모욕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아무 힘 없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승리, 세상을 이긴다라는 그 승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에게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의 길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지 않는 것, 사탄이 요구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그것이 예수님에게 있어 승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힘으로 정복해라. 힘을 키워야만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이고 세상이 요구하는 것인데 이 요구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승리였고, 그 대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 그 길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승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예수님의 승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는 것이나 뭐 성공하는 것이나 승리하는 것이 다 나쁜 것이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무엇이냐? 세상의 길과 그 가치관을 정말 거스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거스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요한은 세상을 거부하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의 길, 우리가 정말 거부할 수 없고 거스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이 세상의 길을 거부하고 세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좀 서론이 길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진리들을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2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여러분 좀 특이한 겉면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세 부류에 대한 반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반복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첫 번째 의견은 교회 공동체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이라는 이러한 구분을 지어서 겉면을 했다라는 해석입니다. 그렇죠.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다양한 연령대가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 이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영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이 이런 견해에 훨씬 더 익숙할 것입니다. 아이 신앙이 있는 것이고 청년 신앙이 있는 것이고 아비 신앙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영적인 성숙함으로 이 구절들을 보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 해석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너무 범주화해서 아이의 신앙은 이런 것이고 청년의 신앙은 이런 것이고 아비의 신앙은 너무 이런 것이다, 이렇게 범주화하는 것은 약간은 부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해석은 무엇이냐면 자녀들과 아이들이라고 요한이 지칭할 때는 그것이 전체 공동체를 지칭할 때 준다라는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요한 공동체 전체를 대상으로 부를 때에 항상 썼던 단어가 무엇이냐면 나의 자녀들아, 아이들아 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2장 1절에도 보시면 요한은 이 공동체 전체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8절을 보시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점들을 살펴보았을 때 12절에서 자녀들아 라고 부르는 것과 14절에서 아이들아 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 아이들이나 혹은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저는 이 편지를 실제 받고 있었던 공동체 전체를 염두에 두면서 겉면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지금 굉장히 좀 복잡한데요. 뭐 자녀가 누구인지 청년이 누구인지 뭐 아비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보다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요한이 지금 이 공동체 전체에게 어떤 권면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에게 다양한 연령대이건 믿음의 성숙함이 다양하건 상관없이 어쨌든 공동체 전체에게 이 권면을 주고 있는데 도대체 지금 어떤 권면을 주고 있고 왜 이런 권면을 주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전체를 보시면 요한이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이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 한 여섯 번 정도 반복이 됐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을. 이러한 말을 할 때는 항상 요한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왜 지금 이 편지를 쓰는지에 대한 목적과 이유를 서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장 4절의 경우 우리가 이것을 쓰면 목적이 나오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2장 1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목적과 이유를 항상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요한이 12절에서 14절에도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반복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무언가를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을 일깨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일깨우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다시금 그들에게 일깨우고 확신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들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너희는 하늘 아버지를 정말 아는 사람들이고 너희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사람들이고 너희는 악한 자를 이긴 자들이 아니더냐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그들이 정말 어떤 존재인지를 확신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이들이 믿음이 성숙하건 그렇지 않건 상관없이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임을 확증시켜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 세상을 거스르기 위해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가? 그것을 확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어떠한 존재인지를 확신하지 않고서 세상과 싸울 수 없고 세상을 거스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을 참 많이 우리가 보았었는데 여러분 거기서 나오듯이 우리는 본래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고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 사탄을 따라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였죠.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 그러나 이러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죄사함을 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따라 살지 않고 죄를 거스를 수 있는 영적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세상을 절대로 거스를 수 없었던 존재였고 사탄에 늘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던 그런 존재였지만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무엇을 확인시켜주고 있냐? 너희는 이미 악한 자를 이긴 사람들이다. 이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처럼 너희는 강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 흉악한 자들을 이긴 존재들이다. 이미 이긴 존재들이다.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탄에게 질질 끌려다닐 필요가 없고 이제는 세상에 너희가 끌려다닐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제는 충분히 세상을 거스를 수 있고 사탄을 거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요한은 지금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이 진리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이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믿음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를 정말 눈앞에 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시고 사탄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아직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승리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겼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끼리 축구 경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전반전이 끝났을 때 안타깝게도 5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5대0으로 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반전이 끝나고 정말 패색이 너무 짙고 그래서 후반전을 정말 뛰기 싫은 그런 상황인데 후반전에 우리 팀 선수로 누가 들어오게 되느냐? 제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리오넬 메시가 우리 팀 선수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친히 우리를 위해 강림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보다 뭔가 더 은혜스럽죠. 예, 그렇게 메시가 후반전에 우리 팀을 위해 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우리가 5-0으로 전반이 끝나서 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후반전을 시작하면서 메시가 뛰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후반전을 나가면서 뭐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게임 끝났네. 게임 끝났어. 아, 이겼다. 집에 가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이 시제를 어떻게 쓰냐면 과거형으로 쓴다라는 것이죠. 과거형으로. 이겼다. 끝났다. 집에 가자.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아직 후반전이 시작도 안 하고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과거형으로 고백하죠. 정말 이렇게 고백했다고 게임이 끝난 것이 아니고 정말 집에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요. 근데 여러분, 이 고백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왜 우리가 과거형으로 고백할까요? 100% 승리할 거라는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가 뛰는데 어떻게 질 수 있겠느냐? 100%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이겼다라고 과거형으로 고백해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정말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승리를 확신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이겼네 하면서 안 뛰는 게 아니라 정말 이길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후반을 그냥 뛰는 겁니다. 뭐 대충 뛰든 열심히 뛰든 어쨌든 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뛰기만 하면 메시가 어떻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지 함께 뛰면서 그것을 우리가 함께 목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경기가 끝난 뒤에 우리는 메시에게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내가 잘 뛰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구원과 승리가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승리할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예수님의 승리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주님이 정말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정말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미 세상으로부터 이겼다라고 과거형으로 확신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어도 이 세상을 거스르며 이 세상의 길을 거부하며 오늘도 후반전을 뛰듯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거스르며 세상을 싸우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장 먼저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때문에 악한 자를 이긴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나 이 진리로 여러분이 그 여러분의 마음을 무장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악한 자를 이긴 자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확인시켜 준 다음에 이제 요한은 무엇을 우리에게 명령하게 되느냐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거스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확인하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실제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냐?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상이란 세상 가치관과 세상의 풍조, 즉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가치관과 세력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서의 그 세상과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그분이 지으셨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지으셨기 때문에 다 사랑하십니다. 비록 죄로 인해 하나님을 반역했고 죄로 인해 깨어져 있지만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회복하기 원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요.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만물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이 세상의 사람들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런 맥락 속에서는 이 세상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한이 사랑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이 세상은 무엇이냐? 바로 창조되어진 세상 만물과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바로 그 세상 가치체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16절에서 요한은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가치관이 무엇이냐, 그 가치체계가 무엇이냐.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 세상 가치체계, 세상의 풍조는 무엇과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느냐면 우리의 정욕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세 가지 정욕으로 세상이 지금도 움직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즐거움을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강한 욕망,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추구하는 그러한 욕망, 그리고 우리가 성취한 것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자랑들. 여러분, 세상을 잘 보십시오. 세상은 늘 이 세 가지의 정욕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대화들을 잘 들어보십시오. 진지한 이야기가 아니라 수다 속에서도 이 욕망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진지한 대화 속에서도, 진지한 꿈과 비전의 이야기 속에도, 이 진지함 속에도 다 이 욕망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세 가지의 정욕으로 움직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무엇이냐? 언제나 정욕 그대로 남아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정욕의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악으로 잉태되는 것입니다. 정욕은 항상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의 죄성을 자극해서 실제적인 죄악으로 잉태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죄에 대해 가르칠 때 하나님을 거스르는 마음으로, 불순종하는 마음, 이런 적대심으로 가르치는데 이 죄가 무엇을 먹고 자라나게 되냐? 정욕을 먹고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김남준 목사님의 이 성화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 이 죄와 욕망의 관계를 굉장히 잘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악한 욕망과 죄는 분명히 구분됩니다. 욕망 자체가 때로는 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악한 욕망은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갖 죄악으로 열매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잉태된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에도 바로 이 욕망을 통해 죄가 잉태됐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인 것입니다. 이 욕망들의 하와가 자극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이라는 엄청난 죄악으로 실제적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성에 정욕을 먹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게 되는 죄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살아가게 되고 사탄을 따르게 되고 육신의 욕심에 더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삶을, 죄악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것은 결코 단순하게 실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가치관이 잘못된 것인 줄 알지만 그것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요? 내 마음 안에 정욕이 많을 때, 내 마음 안에 정욕이 넘쳐날 때, 아무리 머리로는 그것이 나쁜 것인 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멈출 수 없을 만큼 욕망에 지배당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점점 더 범죄가 심각해지고 특별히 탐욕적인 죄악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욕에 지배당했기 때문에 그 정욕을 채우고자 너무나 대범하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이 난무하고요. 보험금 타기 위해 가족들까지도 죽이는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뉴스를 들어도 놀랍지가 않은 세상이 온 것입니다. 수많은 성적인 범죄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특별히 청소년 범죄도 여러분 너무나 심각해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정말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고등학생들 22명이 여기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늘 악한 범죄는 인간 역사 속에 있어 왔지만 분명히 현대에 들어서 이렇게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 생기는 범죄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이 욕망들을 자극시키고 부추기는 것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원인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평가를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인간의 욕망을 이 정도로 자극하고 부추기는 것들이 그만큼 많지 않았지만 현대에는 이 악한 욕망들과 정욕들을 이 세상의 모든 문화들이 극대화시키고 부추긴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절제하고 구속해야 될 정욕을 오히려 더 자극하고 오히려 더 극대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정욕은 어김없이 수많은 죄악으로 열매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과 TV만 켜도 물질적인 욕망을 부추기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성적인 욕망을 부추기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성공과 명예에 대한 그런 욕망을 부추기는 내용들도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쇼핑과 부와 화려함, 돈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말 너무나 넘쳐나고 있고요. 성공에 대한 이야기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장면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TV에 이 남녀가 키스하는 장면만 나와도 굉장히 선정적인 장면으로 생각이 되었었습니다. 네, 중고등부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1995년쯤에 JYP라는 그 가수, 본명을 굳이 말하진 않겠습니다. 본명 같지만 예, JYP라는 가수의 엘리베이터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는가 모르겠네요. 엘리베이터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 가사도 그렇고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그 당시에 선정적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린 사랑을 나누지, 지하에서 위층까지 벨이 울릴 때까지 이러한 가사가 있고요. 뮤직비디오도 상당히 선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인가요? 아무튼 거기서 이것이 방송되지 못하도록 막았던 그런 기억이 저에게 남아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 뮤직비디오를 지금 시대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것도 아닌 수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찾아봤는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습니다. 근데 보면서 이게 왜 정지를 당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새 나오는 그런 아이돌 뮤직비디오에 비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수준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새 아이돌 가수들의 뮤직비디오 저도 정말 보면 힘듭니다. 힘들면서 좋은 것이죠. 예, 참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정욕을 절제하기 위해 이 욕망이 더 커지지 않기 위해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욕망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무조건 다 보지 말자, 다 끊어버리자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러한 것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절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영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에게 취약한 그런 욕심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더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절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자 하는 싸움, 어떤 가치관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또한 무엇의 싸움이냐? 마음의 싸움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의 전쟁터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욕망의 싸움이기 때문에 마음의 전쟁터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어떤 것을 심느냐에 따라 결국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처럼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결국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는 것이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도 정력도 영원하지 않은 것이고 다 지나가는 것이고 썩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썩어 없어질 정욕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둘 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거스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바로 세상인데 그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블레셋과 싸워야 했던 삼손이 들릴라를 너무 사랑해서 자신의 머리칼이 잘려 나가는 줄도 모르고 그 유혹과 위험 속에 자신을 스스로 집어넣었던 것처럼, 그렇게 삼손이 당했던 것처럼, 여러분, 정욕을 우리가 지배하지 않을 때 오히려 정욕에 우리가 지배당해서 힘을 잃은 삼손과 같은 처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현대 교회가 세상 속에서 이렇게 영향력을 잃어버렸을까요? 거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교회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가 너무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너무 사랑하고 명예와 성공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면서 자신들은 거룩하다라고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죄인이라고 정죄하니까, 그렇게 공격하니까 위선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동성애에 대한 교회의 외침에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교회가 목소리를 내지 않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교회 내부에 성적인 죄악이 넘쳐나고 목회자들의 그런 성적인 죄들을 다 쉬쉬하면서 덮어주고 지금도 버젓이 목회를 하도록 내버려 두면서 동성애가 죄악이라고 아무리 외쳐봐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공허한 외침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위선으로밖에 들리지 않는 것이죠. 얼마나 모순적이고 얼마나 비겁합니까? 자기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이 세상의 죄와 싸운다, 동성애와 싸운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하니 얼마나 모순적이고 얼마나 비겁하게 보이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싸워야 할 정욕은 그대로 내버려 둔 채 자꾸 뭐랑 싸우려고 하냐, 내가 상대하기 쉬운 대상하고만 싸우려고 하는 것이죠. 내 정욕과 싸우는 것은 어렵지만 다른 종교인들하고 싸우는 것은 쉽고 동성애자들하고 싸우는 것은 쉬운 것이고, 어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땅 밟기 기도하면서 거룩한 척하는 것은 참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 마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 마음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그러한 모든 싸움들은 위선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적인 죄악들과 우리는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마지노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과 싸우기 이전에 먼저 싸워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 안에 있는 정욕들, 그것이 가장 먼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거스를 수 있고 세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진리들을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으로 인해 이미 약한 자를 이긴 그러한 사람들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둘째,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정욕들에 지배받지 않는 것이고요. 이 정욕들과 먼저 싸우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이기는 것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정말 세상을 거스르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오늘도 세상과 싸우시고 세상으로 인해 승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